for fighting. Do nothing, go take it. Mul man nine, mul go keep. Kung kong keep, man toxic. You hock it, I'm fighting. 두 번 생각해. 혼란 남도처럼 잠깐 조금 왔다니까. 착각하지 마. 속에 웃어주는 거 나 위한 거야. 아직은 잠을 오겠지. 굳이 만나면 no test me. 난 또 버릴 뻔해. 만만한 염원을 떠면 oh with me. Do what get to it. I do do do do. To go like fire.